그때 그 시절이 그리웠다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지나가버린 일 소용없다고 시계 바늘은 슬쩍 귀를 건드려 소란스런 맘에 밤은 깊어가고 한참 뒤척이는 너에게 가장 하고 싶은 그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슬픔 따윈 생각 말고 잘 자요 내일 걱정하는 그 일은 내일의 당신이 잘 해낼 거예요 가만히 누워 돌아볼 때 깊어지는 생각에 한없이 눈물이 흐를 때 누구라도 겪는 아픔일 거예요 상처받지 말아요 고민 걱정하지 말고 해주고 싶은 말 그대 걱정하는